이상하게 돌아가는 시계바늘 뱉어봐도 답답하기만 한숨 시달리고 있어 지독한 우유증 아주 아주 Can we go back? Can we go back? Yeah. 뒤척이게 만들었던 표정도 흐릿하게 보일 만큼 옅어져 한 걸음씩 너에게서 멀어져 oh. 길고도 긴 그 터널 끝에 결국은 닿는 너의 이름을 꺼내는 게 이제 어렵지 않은 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데도 I can't deny can't deny 흐릿하게 돌아가는 시계바늘 뱉어봐도 답답하기만 한숨 시달리고 있어 지독한 우유증 아두 아두 It's true Can we go back? Can we go back? back. 시간만큼 지난 뒤 잊혀지면 공평할 것 같은데 기억의 무게조차 다른 것 같지 너무 오래 빠져버린 내게 더 긴 듯 하루하루 줄어가 네가 다 차지했던 머릿속의 공간들도 괜찮은 것 같지만 네가 없는 나는 고장난 채 버티는 것 흐릿하게 돌아가는 시계바늘 뱉어봐도 답답하기만 한숨 시달리고 있어 지독한 요즘 아두 아두 It's true Can we go back? Can we go back? So, 아직도